오늘은 하나님의 것.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벗 하면 우리 생각나는 사람이죠. 우리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18장에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행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마치 우리 친구들 간의 대화를 나누듯이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참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참 저도 그때와 오늘날 뭐가 다른가?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이런 모습들이 그냥 뭐 아직도 어떤 건지 참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우리와는 뭔가 달랐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어떤 개인적인 그런 아는 관계. 그럼 과연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뭐 물론 신약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어떻게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좀 생각해 보는 가운데 일단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삶이 단순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의 이유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들은 오늘날의 어떤 현대인들처럼 조급하지도 않았고 뭐라 그럴까요? 좀 아주 그들의 삶 자체의 단순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아주 좋지 않았나. 물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자, 그들은 어떤 인위적인 필요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들의 삶 자체가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리고 순응해야 할 때는 순응하고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죠. 자,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날 뭐든 못 기다려줘. 뭔가 기다림이 오래될 것 같으면 그걸 빨리 뭔가 과학적으로 뭔가 해결해서 신속하게 모든 것이 되도록.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 가서 바나나 안에 망고가 뭐 어떤 나무는 이것은 하고 어떤 나무는 새파랗고 그래서 난 종류가 다른 건지를 알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걸 무슨 약을 주면 꽃이 빨리 온대요. 그러니까 그냥 맞나요? 이게 그래서 수학을 이제 당기는 거죠. 제가 김천에 있을 때 보면 김천은 거의 다 포도밭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사람들이 아, 내가 몇 달쯤 포도를 추라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시작하면 돼요. 그걸 맞춰서 비닐하우스를 하고 보온을 하고 또안 되면 또 이제 난방까지 해서 그래서 겨울철에 가면 어떤 포도밭에 들어가면 포도가 벌써 시끄럽게 달려있는 데도 있고 어떤 집은 이제 삭이 나오는 데도 있고 집집마다 다 달라요. 자, 오늘날은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어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또 오늘날은 어떤 우리의 삶을 사실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고안된 많은 발명품들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현대의 발명품들은 오히려 인간의 삶에 더 많은 어려움들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자동차나 이런 수단이 없이도 어떻게 그먼 길을 다녔을까? 참,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들이 뭐, 좀 있는 사람은 말을 타고 다녔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걸어갔을 건데, 참 불쌍하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이 될 때가 있죠. 참, 옛날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겹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그냥 당연한 일처럼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많은 발명품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에 있어서 더 많은 결핍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뭐 옛날에 냉장고가 없을 때, 냉장고가 없어도, 모든 사람이 냉장고가 없을 때는, 냉장고 없어도 불편한 거 몰랐어요. 냉장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은 거기에, 그 환경에 맞춰서 또 모든 걸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발명품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때는 그 사람들이 어떤 필요를 느끼지 못했는데, 오늘날은 그것이 없으면 뭔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뭔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에 보면 그 사람들은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되면 자족하고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많은 돈이 없어도 그냥 그들이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따뜻한 방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또 과거에는 오늘날처럼 많은 책들,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이 친할 수 있는 것은 자연계죠. 자연계 속에서, 참, 그들은 어떤, 인간의 힘 이상에서 작용하는 어떤 그런 신비한 능력과 힘들을 그들은 알았고, 또 거기에 순응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은 어떤 종교 교리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이 알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우리 창세기 18장 이제 쭉 1절부터 우리 잘 아시니까. 여기 보면 우리 아브라함에게 어떤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찾아오셨다기보다는 찾아오신 거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한 나그네를 한 나그네의 일행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자기 집으로 참 영접하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건 뭐라 그럴까? 과연 이렇게까지 자기 집에 굳이 온 사람도 아니고, 지금 자기 그 동네에 어떤 나무 밑에 쉬고 있는 나그네를 찾아가서 보고 찾아가서 자기 집에 와 좀 쉬고 가라고 사정을 하잖아. 그렇죠? 참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이죠. 자, 여기서 참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람 사이에 어떤 친밀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하나님과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으시고 아브라함과 친근한 대화를 나누시고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들을 보았을 때 하늘로서 온 어떤 존재로 그 알아보지를 못했죠. 그렇죠? 그는 그냥 평범한 그냥 길을 가는 나그네로서 어떤 지친 나그네로만 생각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제 그들이 하늘로부터 온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존재들임을 알았을 때에도 아브라함의 태도가 바뀌지를 않잖아요. 그가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나 알고 난 후에나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뭐 특별히 변한 것이 없어요. 자, 지금 여기까지는 쭉 보면 아브라함이 아직 이들이 정체를 몰라요. 그냥 나그네로 알고 있는 상태죠. 네. 뭐 아무튼 잘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네, 했습니다. 참 이걸 보면 우리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물론 그가 믿음의 지식이 짧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짧아서 또 실수를 했지만은 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참 어떤 동료 인간을 대할 때에 그가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그것이 그 우리 인간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참 감동적인 장면인데요. 자, 그가 이제 이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그의 태도는 여전했고 그가 대접하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한 거예요. 하던 대로.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특별한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미 아브라함은 특별한 대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특별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걸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는 하나님을 대할 때 일반 사람들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그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는 주님께 했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가 다른 사람에게 취해야 할 매너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처세를 어떤 식으로 오늘날 사실 우리를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이는 인간의 처세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진짜 단순하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데 인간의 처세술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취해야 할 행동들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데 머리가 복잡하고 참 우리의 생각을 한 가지에 깊이 몰두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 오늘날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지만 우리는 그 정보를 계속 연구할 가치를 두지 않아요. 왜? 내일 되면 그 정보들이 또 바뀌니까 오늘 필요한 정보를 듣고 그 다음 버리고 또 다시 정보를 얻고 그러니까 뭘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18장을 쭉 읽어보면, 창세기 18장을. 그냥 그는 이런 것이 그냥 그의 일상 삶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것을 우리 이제 다른 기사에서도 아브라함이 그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23장에도 보면, 예,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 이제 자기 묘지를 구하기 위해서 가죠. 자, 그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몸을 굽히고, 여기 절했다. 영어에는 절을 했다. 예. 그리고 bowed down 했다. 그죠? 몸을 굽히고. 우리 창세기 18장에 지금 천사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도 똑같이 했어요. 그렇죠? 따라서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자, 그는 누구를 대하든지 진실함으로 죽게 하셨고, 또 가나안에 살면서도 그 가나안 거민들에게 아주 진실하게 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헷 족속들이, 헷 자손들이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위한 묘지를 살려고 했을 때, 아 그걸 뭘 우리가 파느냐고 그냥 우리 땅에 여기 매장하라고 그냥 땅을 그냥 줬죠. 그리고 그들의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보면 굉장히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존경해 마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 여기 쭉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손님들이 이제 자기에게 떠날 때도 이제 따라 나가면서 개웅을 하죠. 여기 호주 사람들은 개웅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현관에서 빠이빠이 하면 끝이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그랬죠. 옛날 보면 개웅을 하면 예. 뭐 어떨 때는 버스 타는 게 뭐 심리가 되면 심리를 배웅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지금 또 들었다 주고 예. 그래서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손님들이 떠날 때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자, 그러면서 우리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이 말의 의미를 우리 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비밀이 있을 수 있겠느냐. 자, 이거는 무슨 표현입니까? 예. 예. 이거는 진짜 자기의 모든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아주 친한 친밀한 친구에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우정의 표시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비밀을 친구한테 어떻게 비밀을 가지고 있겠느냐. 이것은 엄청난 신뢰와 친밀함의 표현이죠. 자, 우리 하나님은 사실 우리 인간 공동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친구로 삼기 위해서 창조하십니다. 친구처럼 그렇게 서로 의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한순간도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떠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동기는 단순히 인간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 동정심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사람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그 열망 때문에 그 열망이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도록 이렇게 견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칭할 때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그 킹 제임스에는 아브라함, thy friend, 그죠? 당신의 친구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당신의 친구. 여기 지금 이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까? 솔로몬의 기도 중에 나오나요? 그걸 내가 확인을 못해봤네요. 자,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되새기고 있죠. 또 이사야 41장에 보면 41장 8절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하나님은 참으로 아브라함을 끔찍히 생각한 나머지 그에게 어떤 비밀도 유지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은 아브라함만을 특별히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까요? 우리 로마서 4장에 보면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있죠. 자, 시편 25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 개역성경에는 친밀하심이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성경의 킹제임스에는 주의 비밀이 주의 비밀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네. 자, 이 말은 하나님 여호와의 비밀을 나눈다는 것은 그 뭘 말하는 겁니까? 친밀하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굉장히 친한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두 번역 다 틀린 것이 아니고 그 개혁성경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또 영어성경에는 주의 비밀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과 있다. 자, 여기 비밀 로 둔다는 말이 아니죠.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네. 그러니까 그 비밀을 누설하신다는 거죠. 말씀하신다는 거죠. 더 이상 비밀로 두지 않고. 자, 친구는 어떻습니까?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죠. 자, 그것이 바로 참된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무엇이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다 모든 할 계획,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사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그죠? 네. 참, 우리 한국의 옛날 아버지들은 굉장히 엄격해서 참 이게 실감이 안 가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친한 사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 자, 모든 사람에게 그분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버지 하시는 일을 다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모스 선지자는 그랬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저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친구로? 친밀한 관계로 그분은 대하십니다. 자기가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비밀로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비밀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18장 18절에 창세기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네, 예. 자, 이제 삽입된 보충해서 더 이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여기 또 조금 이제 번역이 킹제임스와 좀 다른데요. 자,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를 택하였다 그렇게 말했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다. 예, 네. 예, 네.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로 내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예, 네. 지금 영어 성경에서 제가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안다. 뭘 안다는 거죠? 그가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할 것을 안다는 거죠. 명령할 것을 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자기 비밀을 숨기실 수 없는 이유는 그를 아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분은 그를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우리 비밀을 털어놓지 않죠? 우리 모르는 사람에게는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계획들을 의논하는 거죠. 자, 바로 하나님은 그분이 아는 사람에게 그분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를 아셨어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이미 고레스에 대해 아셨어요. 그리고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 그것이 100년 전에 이 기록이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100년 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고레스에 대해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또,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로 택했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뭐, 삼손, 침례요한, 뭐,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죠. 자,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위치로 부르시는 그분의 그 아심, 예지를 받아들이지는 않죠. 자, 이를테면 우리 고레스의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잖아요. 고레스가 뭐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그냥 자기 그 세상 군주들이 하는 대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바벨론을 정복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포로인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고레스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태어나기 이미 100년 전에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신을 택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뭐 계획을 세우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와서 이미 당신이 태어나기 1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어떻게 한 겁니까? 한 거예요. 그가 뭘 받아들인 겁니까? 하나님의 그 예지를 받아들인 거죠. 자, 그럼 바로는 뭐 하나님 택하지 않으셨어요? 바로도 택했어요. 그런데 자, 바로가 만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내보냈다면 바로는 무엇이 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택하신 선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이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아시고 그를 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그를 택하신 목적은 그가 이제 흠정역에 있는 번역인데요.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는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이죠.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리니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친히 그에게 이루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뭘 아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령할 것을 아셨다. 자 무엇을 그러면 아브라함이 명령할 겁니까? 뭐 독재자처럼 자기 막 임의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게 한다는 의미인가요? 왜 아니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할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리라. 자, 여기 보면 사실 아브라함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그의 후손에게 달려 있었어요. 인류를 위한, 아브라함을 위한 구세주는 누구를 통해서 오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자기 자손에게 달린 거예요. 자, 실제로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가 자녀에게 무엇을 명하느냐로 나타날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아버지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믿는다고 공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교회를 가요. 그런데 애들에게 명하는 거 보면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뭐 다들 보면 뭘 명하고 있어요? 결국 그러면 뭘 믿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기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에서 저 많이 경우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아들이 36대 신학 간다는 걸 안 좋아해요. 그런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아들이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이러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자기가 뭔가 성취감을 느껴. 그런 결국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유를 배반적인 거죠. 자기도 믿지 내가 내 아들에게 뭘 명하고 있느냐는 내가 뭘 믿고 있느냐와 같은 거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뭐 이렇게 설교하면서 애들한테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야 돼. 뭐 자꾸 이런 거 말한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거 마찬가지. 자, 우리 사람은 막연하지만 자녀들의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애착을 쏟습니까? 그 자녀가 자기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자녀가 없으면 어때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마치 자기의 미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나 성경은 모든 아버지들의 미래가 그의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구약의 모든 아버지들의 구원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달려 있었어요. 자, 왜 그런지 우리 보면 이사야 9장 6절,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읽은 것 같은데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였다. 자, 이쪽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고 우리의 모든 미래가 이거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기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사상이 맞아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자기 자손에게 달려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구원은 그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죠. 자,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주의 길에 서도록 명령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에게 가져다 주실 수 없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그의 자녀들에게 명령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리니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친히 그에게 이루리라. 자, 여기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그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자녀에게 명한다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그 9장 앞에 8장에 보면 보라 나와 및 주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었나니 그것들은 시온산에 가시는 만군의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니라. 자, 보라, 나와 및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이가. 이거 뭐 그냥 보니까 원어는 똑같은 말인데 여기는 복수를 썼네요. 여기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또 번역을 했고 똑같은 말인데 여기는 아이들이라고 또 복수형으로 썼네요.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이, 아들 누구예요? 자, 많은 뭐 주석가들이 이것은 이사야가 썼으니까 이사야의 두 아들들이다 뭐 이렇게 주석을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것이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더 나아가면 나와 및 우리 이사야 9장의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이 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표적과 저기 우리 말에는 징조와 예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조금 우리 이제 좀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 있는데요. 우리 어떤 육신의 자녀들도 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자녀의 핵심 속에는 누구를 말해 우리가 있어야 합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우리의 아들이죠. 자, 바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은 징조와 예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징조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 자, 그들은 또한 자녀들과 권속들에게, 이웃들에게 명령할 것입니다. 바로 이, 자, 아브라함은 그의 자녀와 그의 권속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 말은 아브라함이 어떨 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됩니까? 바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가 믿는 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할 때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우리 시편 33편에 그랬나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의 선포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은 그 말씀 자체를 이루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서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그 말씀 자체를 이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존스는 그런 믿음의 정의를 그렇게 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 안 써먹어서 좀 까먹었네요.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예.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다. 예. 그렇죠. 예. 결국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어디서 이야기하다가 참 우리 흔히 쓰는 표현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우리 오장관 그랬었는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뭐가 없다 그랬죠? 예. 사실 하나님 말씀은 무한한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능력이 없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 전파된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그랬군요. 어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데 예.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면 어떤 다른 결과가 나타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리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자, 자, 이 말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소돔으로 가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우리 그 모든 걸 우리 잘 알고 있죠? 자, 참으로, 우리 오늘 이 아브라함,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가 제가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소스를 어떤 제가 결론을 내려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면서 오늘 참으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은 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언약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한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